있네요.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사랑만은 안 돼요. 이별이 또 날 힘들게 해요. 내 사랑을 보내요.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 그녀와 나 할 거죠.